순간 많이 보고 들다 퇴근길 말없이 숨어있다가 깜짝 놀라게 해줄까 지친 널 뒤에 태우고 두울만 하는 낮에 뒤에 꽉 잡아 이 마음 어디 못 가게 속도 좀 내볼 테니까 I just want you 사랑스런 네 미소는 다른 데선 보이지만 질투가 심한 나만의 거니까 I just want you 네 번째 손가락을 반짝이게 만들 속도 좀 내볼 테니까 사랑스런 네 미소는 다른 데선 보이지만 질투가 심한 나만의 거니까 I just want you 네 번째 손가락을 반짝이게 만들 따뜻하게 감싸줄게 I just want you I just want your love 나만의 real love real love 너만의 in my heart in my heart 나만의